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지만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마지막 4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핍박을 받는 사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좁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 맨 앞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핍박받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그 열두 사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과연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대처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배경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자가 믿는 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분명히 옥문을 단단히 잠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했어요. 자,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도들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하속들을 보내서 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히 채찍질을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0절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핍박과 능욕과 또 고난과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대답한 말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29절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말 핍박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 즉 네 말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생에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witness. 증인은 목격자가 증인이잖아요. 무엇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죠. 목격자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것을 보지 않았다. 아는 것을 모른다. 목격자는 자기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흐레아, 흐레마라고 하는데 이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을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야.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말씀 전하는 거, 고난받는 거, 기적하는 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을 했는데 어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목격을 했는데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고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고 아무리 금지한다 하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한 논리를 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느 목사가 또는 어느 장로가 어느 누구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증인으로서 말씀이 명령하신 것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종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흩어지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는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서 그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증인이고 이 성령이 바로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소리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소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핍박받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능욕받는 일을 기뻐해야 한다. 능욕받는 일을.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랬다가 가말리엘 설명을 듣고서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계속해서 41절을 볼 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 내가 능욕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능욕은 헬라어로 아티마조라고 하는데 이건 명예를 더럽히다 또는 수모를 당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교회를 다닌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우리 명예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모를 받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수모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움츠러들고 참 자꾸만 내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 보세요.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채찍에 맞아서 헬라 원문 보면은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 아,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헬라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로라고 하는 이거는 인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랜만에 참 반가운 사람 만나게 되면 하이 인사하고 반가워하죠.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아니 내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오겠습니까? 반가운 인사가 나와.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는 헬라어로 아갈리아오 이것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너무 기뻐서 희열이 차고 넘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우리 같으면은 억울한 일 당하면은 아주 원통해합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수를 할까.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뭐 힘이 없어? 맨날 이렇게 당해만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통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위대한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핍박과 능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능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더러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남은 고난을 채워라. 골로새 1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요즘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악세사리고 자기 좋아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능욕을 받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어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고난과 그리스도 이름을 말씀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능욕과 핍박을 받는 그 결과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크게 있다. 우리가 세상에 뭐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후에도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반드시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도 큰 상이 있고 중간 상이 있고 또 작은 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더욱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두 배로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악의 세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남들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망하는 거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세력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수록 더욱 교회에 충성할 때 반드시 두 배 부흥이 이룩되고 악의 세력을 이기며 분명히 이길 겁니다. 오늘도 이런 핍박과 환난과 참 능력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그 능력 받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핍박받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참 사도들이 온몸이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움츠려들어 가만히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아닌 척하고서 가만히 있으려고 모른 척하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는 이 핍박에 기록되어 있죠. 핍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5장 마지막 절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 어떤 선물입니까? 큰 부흥을 주셨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 성도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7절에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니 우리 이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던 그런 목회자들, 요즘도 말하면 말이죠, 제사장들, 그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인정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도 참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지금까지 참 발전해 나왔지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은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